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그 일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모신 다섯돌과 주체 106 2017년 새해의 즈음에서 주조 경제 및 무역 참사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. 경의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30일 경제 및 무역 참사단 단장인 파웰 리샤코브 러시아 연방 대사관 참사가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.